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금성뚜락돌 공장을 현지에서 요해했습니다. 총리는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세형의 80마력 뚜락도로 계열 생산을 위한 투쟁에서 이건 노동계급이 이룩한 성과를 고무해 주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공장의 현대화를 실현할 때 대해서와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습니다. 총리는 또한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돌아보고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총리는 김종숙 평양제사공장과 평양가방공장을 요의하고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했습니다.